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인 것이고 주책명 여부를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최근 태양절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해서 앙골라 민족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으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해서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이출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가 MS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도이칠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는 MS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도 올렸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